오늘은 그냥 나랑 놀자. 내일도 그냥 나랑 놀자.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이리 와 내가 예뻐해줄게. Yeah, yeah, yeah, yeah. Yeah. 어디 갔다 왔어 메인 스테이지 데리데리데리 붐붐대 Girl I 네가 최고 나는 내 끌리는 대로 살아왔다 아이가 일도 사랑도 사랑도 정열적으로 정열적으로 놀게 놀자 빼지 좀 말고 본능적으로 Let's go. 너로 정했어 내게 맞는 favor 갈 때까지 가자고 play hard 심장 터지게 아침 해 뜰 때까지 나보고 나가 날 때까지 yeah, yeah. 리듬에 몸을 맡겨 일일이 만보 아 showtime 지금부터 진짜가 나가신다 drum and bass 1, 2, 3, 4 모두 다 입을 맞춰 라타타 hey. everyday night everyday wow hey lady 널 준비가 됐지 난 미친 것 같지 하고 싶은 건 다 해 거짓말 같지 심각하게 빨리 하고 싶은 건 다 해 우린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너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한 도시를 떠나서 놀자 나랑 놀자 이와 내가 예뻐해줄게 Talk about something 지금 내 시간에 매 꿈이 울려 여기는 코미디 아닌 멜로 설레만 가득해 모두가 붕병 무위에서 trumpling 난 네 맘에서 dumpling 모두 빙빙한 여자들만 가득해 지금 여기 우리 둘이 리듬에 몸을 맡겨 일일이 만보 아 showtime 지금부터 진짜가 나가신다 drum and bass 1, 2, 3, 4 모두 다 입을 맞춰 라타타 hey everyday night everyday wow hey lady 널 준비가 됐지 난 미친 것 같지 그게 하고 싶은 건 다 해 거짓말 같지 심각하게 빨리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너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한 도시를 떠나서 놀자 나랑 놀자 이와 내가 예뻐해줄게 내게 왔어 아껴도 돼 모든 짓 다 해줄게 널 준비가 됐지 난 미친 것 같지 하고 싶은 건 다 해 거짓말 같지 심각하게 빨리 하고 싶은 건 다 해 우린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너 그냥 나랑 놀자 놀자 나랑 놀자 한 방도